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집회가 9일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회에는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리수용 동지 등과 김용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내각 사회단체, 송 중앙기관,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 동지가 낭독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연설자는 미국과 그 주동세력들이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걸거들며 이번에 또다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제재교리를 조작해낸 것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존댓미문의 반일륜적 만행이며 추호도 용납될 수 없는 특대용 국가테러보험제라고 단죄했습니다. 가장 뻔뻔스러운 깡패국가 미국이 주도하고 주태없는 비열한들이 거수기가 되어 이번 제재교리를 꾸며낸 것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전략적 지위에 우뚝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질겁한 자들의 단말마저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탄했습니다. 우리가 최강의 핵과 로켓을 보유한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자주적 발전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이며 세계 유일 초대국이라고 자초하는 미제가 어중이 떠중이들을 총동원해서도 감히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더러운 범죄 문서 따위나 꾸며내고 있는 현실은 우리 당 평진 노선이야말로 평화 번영의 영원한 기치이고 필승의 무기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확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대 세력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사사건건 걸거들면서 수차례 걸쳐 유엔 제재 교리라는 것을 조작해냈지만 그 어떤 제재도 압력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었으며 오히려 우리의 자주적 신념을 더욱 굳게 빌어주고 우리의 자강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날강도적 행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조건에서 온갖 불의와 악의 근원을 송두리째 드러낼 정의의 힘을 백배 천배로 더욱 억세게 다져나갈 것이며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 나서는 자들이 어떤 참혹하고 처절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보적인 종이도 레이마저도 다 죄버리고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맹정맹동한 주변 나라들도 조선만도 종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언명했습니다. 미국과 그에 붙어먹는 무리들이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최강의 핵과 대륙간 탄도로켓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공화국은 끄떡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는 모두 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백전백승의 용도 따라 반제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계층 대표들이 연설했습니다. 노동계급을 대표하여 연설한 평양곡산공장 지배인 박형렬은 전체 조선노동계급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걸고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불법 무법으로 조작해낸 제재교리를 전면 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에 찬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력포구역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정용숙이 연설했습니다. 쌀은 곧 사회주의이며 원수경륜의 총포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땅이 꺼지게 농사를 잘 지어 적들의 포악한 제재봉쇄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때에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연설한 김치공업종합대학 학부장 김초로는 지식인들이 미제가 우리의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 차단하는 전대미문의 도발을 걸어온 종세역에 맞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큼직큼직한 과학기술 성과들로 원수들의 제재의 쇠구멍을 여지없이 짓뭉개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을 대표하여 연설한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일비손 문철은 우리 청년 용사들은 한 몸이 그대로 500만의 총폭탄이 되고 500만의 핵탄두가 되어 가증스러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보낼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중 시위가 있었습니다.